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짓 선전에 속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북녘 소식 진행의 안유미입니다. 최근 북한의 유행성 독감이 급속한 속도로 전파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5월 7일 본 방송국의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북한의 전역에서 유행성 독감이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독감은 심한 기침과 가래, 재채기와 미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감염 초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번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함경북도 제1인민병원과 제2인민병원, 시인민병원에는 입원 환자들로 1천만 원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라고 통신원은 전했습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감염 비율이 가장 높으며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속에서도 감기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 당국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들 속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우려 조건이 그중 괜찮다고 하는 제1인민병원에서 5월에 들어 유행성 독감으로 사망한 주민 수는 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 4명은 어린아이들이고 2명은 50대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통신원의 증언에 의하면 농촌에도 감기 환자들이 급증하여 도보건부에서는 농촌 지원자들을 위한 이동치료대를 조직하고 도시병원 의료진의 일부를 농촌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동원된 의료진은 농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고 감염 환자들을 격리시켜 치료하고 있지만 감염자 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열악한 치료 환경과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통신원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 수단으로 지난 2004년 6월 이후 중단해온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대북 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MDL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태용 장관이 최근 대북 방송에 어느 정도의 예산과 얼마간의 준비 시간을 거쳐야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는지 준비 기간과 예산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심리전의 핵심 항목인 확성기 방송의 경우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2 내지 3주 내에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된다면 북한 당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북한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전선 부근에서 군복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 김철수 씨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 군이나 당국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군이나 주민들의 우식이 많이 변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군인들이야 정신 교육을 시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일반 주민들이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 방송은 외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며 군인들 사이에서 꼬리거나 지루해하기보다는 방송의 내용을 즐기는 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친척을 찾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한용주 씨는 9일 본 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서 군인들까지도 풀을 뜯어먹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함경남도 단천지구에 주둔 중인 534 군부대 사례를 언급하였는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군부대들에 대한 군량미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한 대대, 중대들에서는 군인들을 동원해 풀을 뜯어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이 70 내지 80명가량인 중대들에서는 매일 20명 이상을 풀뜯기에 동원하며 그들이 뜯어온 풀로 7:3 비율의 식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씨는 최근 식량난에 허덕이는 군부대들 속에서 영양 실조에 걸리는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금 북한에는 풀 뜯어먹는 군인들을 가리켜 염소 부대라는 말까지 유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전 친척 방문을 위해 몰래 두만강을 건너온 한 북한 주민이 본 방송국 중국 길림성 화룡시 통신원에 의해 9일 본 방송국과 접촉하였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전 두만강을 건넌 북한 주민 한영주 씨는 지금 북조선이 숱한 사람들이 굶어 죽은 90년대와 꼭 같다며 국경지역은 조금 낫지만 안쪽으로는 한심하다. 사람들마다 풀죽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간다. 산에 가보면 풀 뜯는 여자들이 하얗게 덮였다. 특히 함경남도 단천지역 주민들이 지금 제일 힘들게 산다며 남자들은 밥을 굶지 않으려고 농촌지원에 동원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농촌 지원에 나가면 밥을 먹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김정일이 중국에 갔다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식량 원조를 주지 않으면 북한에서 또다시 물이 죽음이 난다며 사람들은 북조선의 쌀에 바닥이 드러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부에서 쌀이 들어오지 않으면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사람들은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기만을 확수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씨는 나도 너무 급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강을 했다며 중국 친척의 방조를 받으려고 왔다. 사는 게 정말 고달프다.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막벌이라도 해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조금 더 있으면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또다시 두만강을 건너 무리로 도망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들과 일반 도강자들에 대해 5년 내지 7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방송국의 함경북도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도강자들과 밀수밀매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그 여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면서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유를 불문하고 5년 이상형의 교화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인 2012년을 맞아 정치 및 경제사범들에 대한 대사령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지만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들과 살인죄를 짓고 구금된 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원은 정권이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어 5년 내지 7년 이상의 교화형을 선고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밀수밀매뿐만 아니라 탈북에서도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탈북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한국 원화 기준으로 250 내지 300만 원에서 윗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남홍 땅에서 우리의 원래 우한 주체 비료가 가슴 후련히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은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누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는 시대적인 사변이라며 남홍 청년화학연합기업서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정신력의 과학기술을 합치면 큰 변이 난다는 기사에서 바야흐로 강성대국의 대문이 장쾌하게 열림을 예고해주는 남홍의 비료 폭포는 천만 군민에게 우리가 잘 살 날이 눈앞에 왔다는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하는 북한의 비료 상황은 노동신문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경북도 내부통신원은 최근 본방송국과의 통화에서 보통 4월 초부터 비료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은 시장에도 비료가 팔리지 않을 만큼 비료난이 심각하다며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협동농장에 국가에서 공급하는 비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가 지난 3월 중국 해관 통계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1만 7천 톤의 비료를 수입하기도 했으나 5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필요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진행의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일 정권이 최근 수소폭탄 제조 기술로도 사용되는 핵융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핵융합 기술 자체 개발 주장에 이명박 정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김정일 정권의 핵융합 기술 자체 개발 주장을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범인으로 김정일을 사실상 지목하고 비밀리에 대응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김정일의 대량 살상 무기 공급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06년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일 정권이 핵융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정권은 신문 일면 기사에서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며 핵융합 발전은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 과학 기술 면모를 과시한 일대사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융합 기술은 핵융합 발전소 등 평화적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수소폭탄을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750배에 이르는 위력을 갖고 있으며 지면에서 폭발할 경우 풍향에 따라 최고 반경 150km 내에 모든 인명을 살상하게 됩니다. 남조선 정부 관계자는 원자폭탄 다음은 수소폭탄으로서 원자폭탄 제조 기술을 완성한 뒤 3년 정도 지나면 수소폭탄 개발도 가능해진다며 김정일 정권이 과거 원자폭탄보다 더한 것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은 수소폭탄을 얘기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의 핵융합 기술 개발 주장이 6자회담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기도 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핵융합 기술 개발 주장을 전면 일축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핵융합 기술 개발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이 북한에 있다고 보고되거나 감지된 것은 없다며 비밀리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핵융합 발전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산하의 이타라는 국제기구에서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들이 모여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51억 유로가 소요되고 실험 성공 자체도 50년 후에나 가능할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가 금지하고 있는 핵실험에 해당한다며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가 관련 기관과 함께 핵융합 반응 성공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지통신과 마이니치, 상케이 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들이 김정일 정권의 핵융합 기술 자체 개발 주장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 당국이 평화 목적의 기술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융합 반응은 수소폭탄 개발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켰는지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으나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를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고 있고 3대 혈통세습이 진행 중인 시기에 요즘 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범인으로 김정일을 지목하고 비밀리에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20일경으로 예정된 남조선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김정일의 행위를 규탄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공동선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1일 오늘 미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의 동아시아 담당 당국자 및 한반도 관련 인사 10여 명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천안함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김정일 소행에 따른 대응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다른 가능성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대성 씨, 이경희 씨, 최현미 씨, 그리고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북조선에만 있는 인권유린의 한 표현인 숙박검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북조선에 살다 온 탈북자분들은 다 겪어본 일인데요. 먼저 남한 청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지혜 씨, 숙박검열이 뭔지 알아요? 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숙박검열. 예. 말 자체로 이제 그 자는 걸 검열한다는 소리예요. 잘 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제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에는 예. 뭐 여관 같은 데나 그런 데 갔을 때 뭐 그냥 검열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들 웃으시네요. 이제요. 제가 이제 아는 경찰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숙박검열을 하나요?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제 숙박검열을 했다가 무슨 난리가 나자고. 예? 아마 이 인권유린했다고 정말 경찰들 뭐 멱살을 잡고 난리가 아닐 거라고. 예? 그러면은 숙박이랑 그냥 집에서 자는 거를. 예, 가정에. 거를... 그렇죠. 예. 가정을 검열하는 걸 숙박검열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를. 예, 예, 그렇죠.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저 김대성 씨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그 함흥 쪽에 살았기 때문에 예. 그 뭐 북한 전역 어디나 그 숙박검열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가 그 인민반장을 한 몇 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숙박검열 그 다닐 때 보면 그 동네에서 그 분주 담당 그 분수소 그 지도원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와서 그 인민반장하고 같이 그 가정집마다 돌면서 그 문을 두드리면 그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원이 들어가서 뭐 이불장부터 시작해서 그 심지어 그 부부가 사는 그 이불자리까지 다 들어보고 다 보는 거예요. 집안을.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이 그 숙박 등록부에 그 등록을 안 하고 자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의 그 불순분자를 잡아내자. 지금 그건...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예. 숙박 등록증이요? 네. 예, 숙박 예. 등록 대상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반장이 여기 남한의 통장하고 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매 세대별, 가구별 이제 그 숙박 등록부가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몇 동 몇 호에 어디에서 손님이 왔는데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친척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 전 인민의 군대화라고 하더니 그건 정말 군대 조직의 무슨 점호와 네, 그렇죠. 뭐 점호보다 더하죠. 점호는 뭐 솔직히 점호는 사람 머리수만 히는 거지 이렇게 뭐 그렇죠. 이부자리까지 들춰보는 그렇죠. 거 없잖아요. 그만큼 서로를 못 믿고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를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 숙박 검열이라는 게요.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특별 경비라고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명절들 뭐 설 명절이라든가 특히 뭐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그다음에 국가 명절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특별 경비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미 시각에 대낮에도 막 숙박 검열을 하고 인권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들어와서 막 뒤져보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들한테 무슨 가택수색 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진짜 남조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아마 뭐 대통령 목이 달아날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경찰청장 목 달아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자라도,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남조선만이 아니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는 자기 집 그리고 특별한 범죄 행위나 특별히 그 사람이 구속을 하거나 그 사람의 집을 압수나 수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국가가 이렇게 허락하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죠. 실제로 그 안에 정말 도둑이나 뭐 살인자가 들어있다 해도 함부로 들어와서 가택 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뭐 가택 침입죄가 되고 가택 침입죄가 되고 예. 그거는 사생활 침해죄가 되고 예.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많은데요. 저 이경희 씨는 숙박 검열 많이 당해보셨죠?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이모님이 앞쪽에서 놀러 오셨대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바로 국경연선에서 살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숙박검열하는 예고 없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고 없이 들어오는데 그날도 바로 이모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뭐 그 기간에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불씨로 문이 거서 탕 두드리는 거예요. 그 되게 사람이 심장 약한 사람은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바로 북한은 법관들이 그 문 두드리는 소리는 찍어졌어요. 얘는 사람들은 다른 집에 문 두드려가면 그냥 겸손하게, 정말 똑똑. 겸손하게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거든. 그런데 바로 이 법을 다루는 이런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따다닥 하는 경우도 정말 열하네요. 네. 그렇게 가서 두드리면 그냥 우리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해서 서거와 관련해서 뭐 행사 준비를 한다 이럴 때거든요. 아, 그래 지금 모두 앉아서 정말 그동안의 말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두드리기 때문에 문 열어봤어요. 반장을 앞세우고 담당 보안원이 지금 숙박 검열을 왔는데 내 사촌동생도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래 누구 이렇게 다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문제는 저도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잘못했냐면 바로 임반장님 집 가서 뭐 숙박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죠. 제가 바로 거기 뭐 한두 시간이 있은 일이니까 금방 다 저녁에 들어왔어요. 뭐 인사말이나 하고 그렇죠. 숙박 등록을 해야지. 뭐 인사말 뭐 한두 시간은 그래도 인사말 예.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숙박 등록을 하려 했는데 아 이제처럼 그렇게 와닥닥 들어온 거예요. 그 서 있는 폼이 아주 정말 멋있게 딱 걸려요. 주인장 기분이 아주. 더군다나 이게 예. 중국 연거다. 중국 우린 좀 집이 중국 연거예요. 중국 연거다. 그다음에 아 이게 지금 소가 관련해서 유동인원을 말하자면 유동인원이라는 게 자기 집 위에 자기가 사는 고장 위에 자리를 못 두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모여 앉았어. 아 이거는 중국 도주가 아니려는가 뭔가 모의를 하려나 해가지고 바로 딱 그저 우리를 집에 집어였어요. 우리를 눈에다 딱 엮고 다 무작정 일어서래요. 그 공민증을 다 보재요. 그 공민증을 다 보이니 이상은 없잖아요. 자기가 거짓인 다 명확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 북한에 설치면서 냉증을 떼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 그저 차소비만 내고 지금 다 들어왔어. 문제는 왜서 네. 평상시는 놀러 안 다니다가 이 김일성이 사망해서 지금 이게 결국은 특별경비주간이잖아요. 이 특별경비주간에 뭐 때문에 여기 모여 앉았냐 너희들이.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밝히라. 뭘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예, 이제 최현미 씨는 평양에서 사셨죠. 예. 예. 근데 평양에 사셨을 때 이제 숙박검열 있었나요? 저는 그 사얀전성 아파트에서 살아가지고 예. 그 시중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숙박 등록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아 바로 그건 예. 결국은 북한에서 말하는 권력 차이잖아요. 그렇죠. 말 자체가 안 드론들이 이런 걸 돌아다니며 숙박 검열을 하는 게 자기네 거긴 안 해요. 그렇죠. 실제로 내부로 두쳐보면 예. 그 안드론들이 집에 불순물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장사꾼들이나 예. 국가 범죄를 저지른 이런 큰 장사꾼들은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애매한 우리 그저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홍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노래를 잘 들으셨나요? 나훈아 씨 노래 홍시를 듣고 나면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안겨오고 유년 시절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대로 기억나 노래의 여운은 한참이나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이 생길 때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어머니는 진정 사랑의 하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면서 진행의 김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서 가족을 찾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입국한 탈북자인